H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세계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 2입니다. 그날의 일기 2에서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미제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세계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우, 엔지니어 김채연, 그리고 아나운서 저 박일인과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일본 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인데요. 일본 국유철도를 둘러싸고 연달아 벌어진 의문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학기 그날의 일기 2의 첫 번째 시간, 일본 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1949년 일본은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수립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그동안 일본의 민주화를 정책 기조로 삼는 것에서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반공 반파제로 삼는 것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소위 다찌 라인이라는 일본의 간축 재정안을 시행하는데요. 이는 일본의 경제를 재건해야만 일본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국철에서만 무려 10만 명의 인원 감축 바람이 불었고 일본 공산당과 일본 국철 노조는 임원 감축 안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1949년 1월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요시다 시게루가 이끄는 일본 자유당이 264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또한 동시에 일본 공산당이 기존 4석에서 35석으로 약진했습니다. 이 결과에는 앞서 언급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결국 7월 4일 일본 국철의 초대 총재 시모야마 사다누리는 1차로 3만 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통고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역 노숙자들과 수원의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949년 7월 6일 일본 국철 총재 시모야마 사다누리가 실종 끝에 열차에 참혹하게 치인 상태로 발견된 시모야마 사건을 시작으로 7월 15일에는 미타카역에서 무인열차가 폭주해 일어난 미타카 사건이, 8월 17일에는 마츠카와역과 카나야가와역 사이의 선로에서 고의로 레일에 손을 대 열차가 탈선하게 된 마츠카와 사건들이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러한 연쇄적인 범행을 벌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시모야마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했음에도 결국 유야무야 마무리된 뒤 시모야마의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미타카 사건과 마스카와 사건에서는 공산당원과 일본 국철 내 노조원 등이 벌인 범행으로 발표하고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기소된 이들의 혐의가 풀리고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좌파 척결과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연합군 최고 사령부나 일본 정부, 경찰이 벌인 음모 내지는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인사의 증언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기묘하게도 이 사건들 외에도 1949년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었던 걸로 드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대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들은 일본 공산당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을 최악으로 바꿔버렸고 1952년에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는 공산당의 모든 후보들이 낙선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데즈카 오사무의 아야코, 우라사와 나오키의 빌리베트라는 작품에서도 시모야마 사건의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일본의 언론인들도 사건을 추적해 나갔는데요. 아사히 신문의 야다 요시미 기자와 마이니치의 다이라 쇼이치 기자가 시모야마 사건을 추적했지만 이들의 보도는 엇갈렸습니다. 야다 요시미는 도쿄대의 법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다이라 쇼이치는 시모야마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엇갈린 언론의 주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건. 우리는 사건의 쟁점을 바라보고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증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2학기 그날의 일기 2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정치사건으로 앞서 언급한 아야코와 빌리베트라는 작품에서도 다루어지며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요. 사건은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일본 국외철도 3대 미스터리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늘날과 같은 경찰의 수사 시스템이 존재했다면 미제 사건으로 남지는 않았을 이 사건. 언제나 극단적인 정치적 의견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9월 8일 목요일,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김채연, 그리고 오늘 그날의 일기 2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